UBS. Hobbs-nomics. 올 겨울 우리들을 울고 웃게 했던 카타르 월드컵 태극전사들의 여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어제 브라질전에 직접 광화문에 나가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고 왔는데요. 눈까지 펑펑 내리던 새벽이지만 한기는 어느새 열기로 뒤바뀌어 붉은 악마들이 하나가 된 순간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홉스노믹스가 축구노믹스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홉스노믹스이자 권하인 기자와 박선민 아나운서의 마지막 라디오는 지난 시간에 이어 카타르 월드컵과 경제의 또 다른 파급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인 만큼 아쉬움 가득한 표정의 권하인 기자와 박선민 아나운서, 그리고 이 기분을 어렴풋이 느낄 김태환 엔지니어가 홉스노믹스의 마지막 바퀴를 함께 굴립니다. 가보자고! 지난번에 월드컵의 경제 효과에 대해 알아봤잖아요. 그때는 중국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스폰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월드컵의 적자가 매우 많다는 사실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선민개미.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역대급 돈잔치인 월드컵들이 사실은 모두들 적자 월드컵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시간이었죠. 오늘은 다른 월드컵보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 집중해보려고 해요. 좋아요, 아인개미. 그런데 월드컵들이 생각보다 적자가 많은 것 같은데 월드컵으로 얻은 수익은 대체 어디로 가길래 그렇게 되는 거죠?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사실을 먼저 알아둬야 해요. 국제축구연맹 FIFA가 이번 월드컵과 관련해 지난 4년간 7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가 넘는 돈의 수익을 거뒀다는 걸요. 헉, 저 눈치챈 것 같아요. FIFA가 가져가는 돈이 어마어마한 것이군요. 정답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선 지난 2018 러시아 월드컵에 비해 무려 수익이 10억 달러나 증가했다고 해요. FIFA의 수익 증대는 카타르의 국영에너지 기업인 카타르 에너지를 비롯해서 카타르 통신사 우레두, 카타르 국립은행과의 스폰서 거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요. 하긴 이번 월드컵으로 생각보다 큰 수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긴 했어요. 방송 중계와 스폰서 협찬으로 FIFA가 얻어가는 돈은 엄청 커진 거군요. 맞아요. 이번 월드컵 관람 티켓 규모도 월드컵이 시작하기 전인 10월 기준 이미 300만 장의 티켓이 매진됐는데요. 카타르 국민이 28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인 거죠. 참고로 러시아 월드컵 판매 티켓은 240만 장 규모였어요. FIFA는 월드컵 수익을 올렸지만 정작 카타르는 경제적으로 찍히는 수익을 얻긴 힘들겠네요. 선민개미도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카타르는 이번 월드컵을 위해 수많은 경기장을 신설하고 공장, 호텔, 쇼핑몰, 교통망 등 완전히 인프라를 새로 꾸렸어요. 그 돈까지 생각하면 아이고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오케이, 카타르 국가 자체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또 더 알아볼 것이 있을까요? 우리 좀 더 나아가서 카타르 월드컵을 직관한 팬들은 경제적 부담이 어땠는지를 살펴봐보도록 해요. 조금만 쉬고 시작해봅시다. 카타르의 화폐인 리알화는 미국 달러와의 페그, 다시 말해 고정환율되어 있어요. 이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은 달러 강세로, 더 나아가서 리알화의 가치도 상승하게 된 거죠. 어라? 그런데 원화나 엔화 가치는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영국 화폐인 파운드와 가치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월드컵을 직관하러 간 세계 축구팬들 가운데 한국, 일본, 그리고 영국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유독 큰 것으로 파악됐어요. 카타르 현지 물가는 어떤가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팬들의 경제적 부담이 훨씬 가중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그 예로 카타르 경기장에서 코카콜라 작은 페트병 가격이 개당 3달러나 됐어요. 술은요? 술은 엄청 비쌀 것 같은데. 맞아요. 카타르는 술이 금지돼서 이번 월드컵은 술을 지정구역에서만 판매하죠. 맥주의 경우 버드와이저 한 병을 기준으로 가격이 50리알, 우리 돈으로 2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입니다. 한국 구매 가격의 10배 수준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카타르가 숙박비나 항공 서비스 등에 대한 제한을 두진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숙박비와 항공권 재판매를 통제했고 관람객들에게 대중교통과 심카드를 무료로 제공했어요. 하지만 리알화 대비 자국 통화 가치가 크게 떨어진 국가에서 온 사람들의 부담은 그리 쉽게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12번째 선수로 카타르에서 응원을 해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엄청난 부담을 안았겠네요. 아인개미, 우리 오늘은 마지막 라디오인 만큼 조금 일찍 마무리해볼까요? 네, 좋아요.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제가 여기서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오늘을 끝으로 이번 연도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의 모든 라디오가 마무리됐습니다. 또 저의 마지막 라디오이기도 하고요. 작년 2학기에 먼 나라 이웃나라라는 국제분쟁을 소개하는 라디오로 시작해서 1학기에는 여행으로 전 세계 곳곳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소개해드렸고요. 이번 학기에는 허브스노믹스로 주식시장과 세계 곳곳의 경제 소식 전해드렸어요. 라디오 대본 쓰는 게 여간 쉬운 일은 아니었고 좀 귀찮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방송국을 수료하게 되는데 내년에 라디오와 방송국이 없으면 좀 아쉬울 것 같고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저의 마지막 라디오를 함께해준 박선민 아나운서와 안혜지 PD, 박지연, 김태한 엔지니어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짧게 이야기해볼게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2년이란 시간이 벌써 다 되어가는데요. 마지막을 권하인 기자, 안혜지 PD, 박지연, 김태한 엔지니어, 그리고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길 바래요. 자, 이번 주 홉스노믹스에서는 카타르 월드컵과 경제의 상관관계 2탄 함께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 박선민과 권하인 기자의 소식을 끝으로 이번 학기 보도라디오의 마무리가 다가왔네요. 조금 뒤 안혜지 PD의 맛있는 마지막 빵 소식은 남아있으니까요. 하고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주세요. 한양인들이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홉스노믹스의 바퀴가 드디어 멈췄습니다. 12월 7일 수요일 홉스노믹스를 마칩니다. 홉스노믹스는 박선민 아나운서와 김태환, 박지연 엔지니어, 그리고 권하인 기자가 함께합니다. 안녕, 뿅! HUBS